오늘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지성, 버틀런트 러셀의 명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러셀은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. 나는 절대 믿음을 위해 죽지는 않을 것이다. 왜냐면 내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. 또 이런 이야기도 남겼습니다. 이 세상의 문제는 바보와 광신도는 확신에 차 있고, 현명한 사람들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점이다. 이 세상 악인 중에 자기가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죠. 타인에게 끔찍스러운 고통을 주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은 대부분 확고한 신념에 가득 차 있습니다.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건 사실 핵무기가 아니라 반성 없는 신념이라고 생각합니다. 반성이라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죠. 내가 틀린 건 아닐까?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? 남에게 끔찍한 고통을 주는 악인이 되지 않는 유일한 길은 내가 잘못된 건 아닐까? 내가 틀린 건 아닐까? 라는 질문을 지속적으로 나 자신에게 던지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. 다음에 더 좋은 명언 가지고 오겠습니다.